50 languages. 5 5 البلدان واللغات 나라들과 언어들 나라들과 언어들 John من لندن 존은 런던에서 왔어요. 존은 런던에서 왔어요. 런던 تقع في بريطانيا العظمى. 런던은 영국에 있어요. 런던은 영국에 있어요. هو يتكلم الإنجليزية. 그는 영어를 해요. 그는 영어를 해요. Maria من مدريد. 마리아는 마드리드에서 왔어요. 마리아는 마드리드에서 왔어요. مدريد تقع في إسبانيا. 마드리드는 스페인에 있어요. 마드리드는 스페인에 있어요. هي تتكلم الإسبانية. 그녀는 스페인어를 해요. 그녀는 스페인어를 해요. Peter and Martha من برلين. 피터와 마르타는 베를린에서 왔어요. 피터와 마르타는 베를린에서 왔어요. 베를린 تقع في ألمانيا. 베를린은 독일에 있어요. 베를린은 독일에 있어요. هل تتكلمان الألمانية؟ 당신들 둘 다 독어를 해요? 당신들 둘 다 독어를 해요? 런던 아스마 런던은 수도예요. 런던은 수도예요. مدريد وبرلين عاصمتان أيضا. 마드리드와 베를린도 수도예요. 마드리드와 베를린도 수도예요. العواصم كبيرة وصاخبة. 이 수도들은 크고 시끄러워요. 이 수도들은 크고 시끄러워요. 프랑스 تقع في اوروبا. 프랑스는 유럽에 있어요. 프랑스는 유럽에 있어요. 미스르 تقع في افريقيا.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اليابان تقع في آسيا.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요.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요. كندا تقع في أمريكا الشمالية. 캐나다는 북미에 있어요. 캐나다는 북미에 있어요. 파나마 تقع في أمريكا الوسطى. 파나마는 중미에 있어요. 파나마는 중미에 있어요. البرازيل تقع في أمريكا الجنوبية. 브라질은 남미에 있어요. 브라질은 남미에 있어요.